노동신문은 1일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6돌 세 즈음하여 당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 근로자들의 영적 기계를 만방에 떨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은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따라 당과 수령, 저국과 혁명을 위하여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이 넘쳐 있으며 인생의 영광과 삶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존엄 높고 강유력한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위대한 조선인민의 영적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때 대해 사설은 강조했습니다.